제43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4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이 질문들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 우리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사도신경 보시면 거기에 우리말 그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44문에 있는 그 조항입니다. 곧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사도신경에서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사도신경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질문 좀 놀랍죠. 왜냐하면 음부는 곧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그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이나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으로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라는 걸 네 단어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시면요. 어디서부터 낮아지심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도 낮아지심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심도 낮아지심이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낮아지심이며 장사지낸 바도 낮아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낮아지심인데 장사지낸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진 부분이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곧 지옥에까지 가셨으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는데 심지어 그 흑암에 그 암흑의 그 자리인 지옥에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셔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물음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동안 무덤에 계세요? 3일 동안. 그러면 그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즉 장사된 시간부터 부활하게 된 그 시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세요? 사탄을 파멸하시고 구약시대의 신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럴듯하죠. 예, 그렇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상상으로 그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어디에 가셨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시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심판받은 사람들, 그잖아요?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어떤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옥에 있는 영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시는데 그 기간 사이에 영으로서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그 영들을,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늘로 들어올리셨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아닌가요? 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내려오셨다라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그 구약의 신자들을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조항을 신앙 고백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음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음부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덤, 곧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주님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밑줄 커져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음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지금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다른 표현들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로 지금 음부라는 표현이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저주받은 장소로서 표현될 때 음부, 수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 바로 음부입니다. 곧 저주받은 장소, 스올, 곧 지옥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세 번째는요, 극도의 이 정신적인 고통, 또 신체적인 고통, 이러한 고통과 저주를 말할 때 음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116편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스올의 고통. 그 고난과 그 고통. 이것이 이렇게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말한 그 단어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겠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요?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으며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 앞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그 사도신경에 어떤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아주 짧고 선명한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는데 굳이 똑같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단어는 단지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는 지옥, 저주받은 장소로 의미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이 두 번째 의미로도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왜냐하면 첫 번째요, 성경이 우리가 앞서 베드로서를 보고 에베소서를 봤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것이 아주 명시적으로 선명하게 이 점을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에 계세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근데 여러분, 낙원이 저주받은 장소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서로 반대잖아요. 낙원과 저주받은 장소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두 번째 의미,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의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들에 사실은 좀 약간 좀 상충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 극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저주를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사용했어요. 이 사도신경에 바로 이 음부는 이 세 번째 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극도의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그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도신경 속에 이러한 그 신앙 조항을 넣었었는데, 그래서 이 신앙 조항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신앙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쓴 분이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예요. 이 종교개혁자 우르시누스는 이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조항을 그대로 넣어서 44문에 질문하고 그 답을 해설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구약에 있는 그 영들을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신다는 말 자체가 서로 낙원에 있다라는 것과는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조항을 빼야 되는가? 우르시누스는, 종교개혁자들은, 또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그 조항을 빼기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재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두면서 이 교리가 갖고 있는 합당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과 일치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저주의 장소인 지옥으로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 사탄의 도전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견디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땅히 그 지옥의 저주 아래에 놓여야 할 인생들을 대신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 고통과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케 하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고 그대로 받아서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요. 예.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예. 마태복음 27장 46절.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원한 교제와 기쁨 가운데 영광 속에 교제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그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끊어짐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아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죠.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인생이 져야 할 그 진노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그 영원한 진노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을 때 예수님은 뭘 당하신 겁니까?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야말로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요, 음부의 고통이고 저주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 그 이상을 저주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4문 여러분 질문을 한번 보세요. 44문은 그리스도께서 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이 신앙의 고백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답변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고 종교개혁자들도 이 신앙을 그대로 따라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저주, 마땅히 인생이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진노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성부께서 성자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땀이 핏방울 쏟아지듯 세 번씩이나 할 만하시거든 이 진노의 잔을 나에게서 물러나게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죠. 십자가는 두려움이고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원한 진노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와 그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는 작은 고통도 잠시 잠깐 받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데 영원토록 그 진노와 저주 아래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져야 할 만한 그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위해서 대신 그 진노와 저주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가 읽었고요. 시편 116편 3절을 보면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시편 18편 5절 6절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묻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시편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어떤 대목인지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바라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잡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응답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죠. 당신은 죽음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진노를 대신 지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진노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걸음을 가시며 완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경외심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시면요. 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조항이 있는가? 도대체 이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답변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앞에 있는 문장 시작.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그 고통과 저주를 당하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옥 같다라는 그런 말을 쓰지요. 그 큰 고통,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큰 시험,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그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미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통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문제와 시험과 도전들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극심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이미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음부의 무서운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오직 하나의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나 혹 내가 죽어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진정한 위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의지하십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